11월도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휴일 하루 계획대로 잘 보내셨어요? 소설이었죠?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니까 올 한 해도 벌써 다 간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번 겨울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굉장히 춥고 또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온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전 교통이 또 얼마나 막힐까 이런 걱정보다는 올겨울엔 꼭 멋진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두고두고 잊지 못할 눈과의 추억 올겨울엔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추위엔 아랑곳 없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미 LA는 멕시코인 갱들의 오정과 의리를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산타나는 어릴 때부터 갱 집단에 발을 디뎌서 감옥을 드나듭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옛날에 가장 친했던 동료들로부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임스 올무스가 감독을 하고 또 주연까지 했죠. 올해 동경영화제에 출품돼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American Me. 이 영화에 삽입된 Animals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으셨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연말에 베스트 10 뽑는 거 아시죠? 이 베스트 10은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베스트 10, 그리고 역시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영화음악 베스트 10, 남녀 불문하고 스타 베스트 10,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베스트 10을 뽑는데요. 이 베스트 10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엽서에 각각 세 편씩 또 세 곡씩 세 사람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선정 이유를 쓰셔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쁜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벌써 엽서 몇 통이 와 있는데요. 늦지 않게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엽서 받습니다.

La mémoire, ce n'est que du vent qui secoue les feuilles de nos palmiers du temps. Les vitrines, ça ressemble. Oui, il me semble à tout ce que je n'ai pas su. Le cœur d'un coureur de fond. Coucher de soleil violon. J'ai pris ce qu'il y avait. 대구 달서구 성당일동에 오라고 써주신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추억을 위한 발라드 발라드 pour ma mémoire 프란시스 레이와 릴리안 데이비스의 노래였습니다.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이 영화는 84년에 국내 TV를 통해서 소개된 작품이지만 그 뛰어난 음악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인 미셸 르그랑과 프란시스 레이 그리고 남과 여의 클로드 룰루쉬 감독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는 4명의 예술가와 그 가족들이 등장하죠. 한 유태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무명의 여가수 또 히틀러의 음악가로 낙인 찍혀서 2명의 청중 앞에서 쥐이봉을 들여야 하는 지휘자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망명을 택하는 무용수. 영화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이들의 대를 잇는 2세들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넘는 화면이 이 음악과 발레의 환상적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로드 르로쉬 감독이 모스크바, 파리, 베를린, 뉴욕 이렇게 네 곳에서 네 명의 주인공들을 탄생시킨 데는 가상 모델이 있었다고 하죠. 이 네 명은 각각 커서 지휘자 카라얀, 샹송가스 에디트 비아프, 발레리나 루돌프 누르예프, 그리고 재즈주자 글렌 밀러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20대 법과대학원의 서영무 씨, 또 지난번에 이어서 장장 세 장의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도 역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서영무 씨와 그리고 충남 논산의 황성환 씨,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의 이인혁 씨가 함께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부메랑 중에서 End of the Road. 영화 부메랑의 주제곡 End of the Road, 보이스투맨의 노래였습니다. 부메랑,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공중을 향해서 던지면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호주 원주민들의 사냥 도구 이름인데요. 종종 자업자득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마치 영화 부메랑의 그 카사노바, 에디 머피의 신세를 짐작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 여자를 울린 한 카사노바가 그 자신보다 더 강한 여성 카사노바를 만나서 자신도 상처를 입고 결국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부메랑, 이 영화와는 제목은 같지만 좀 다른 영화, 그러니까 오래전에 국내에도 개봉된 프랑스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랑드롱이 주연을 맡았던 부메랑이 바로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전과자인 아버지가 아들만은 떳떳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지만요. 결국은 사회의 통념 속에서 그 아들마저 잃고 만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따뜻한 정이 가슴 뭉클하게 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코미디 영화 부메랑은 그 영화의 극본을 쓰고 또 주연까지 한 에디 머피가 아주 자신의 매력을 여러모로 발휘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최고의 코미디 스타로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있죠. 에디 머피. 그는 미국에서의 인기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헐리우드 톱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은 비버리 힐스 캅 이 영화입니다. 영화 비버리 힐스 캅 2에 삽입된 Love, Hate, 페블스의 노래입니다. 비버리 힐스 캅 2에 삽입된 페블스의 노래로 들으신 곡입니다. Love, Hate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 이동의 송미향 씨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새로운 진행자 되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서 수연이 LG1, SG1 그래서 L은 아마 라지고 S는 스몰인가요? 한 분은 뚱뚱하고 한 분은 작은가?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또 재금이 빛나라는 예쁜 이름 가진 친구 또 선미에 함께 듣고 싶어요. 지금 중3이라 연어고사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영화 뽁샤샤의 주제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뽁샤샤 영화 샤샤를 위하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67년도의 6.1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프랑스인 부부 샤샤 그리고 로라는 갈릴리에서 키부츠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샤샤는 슈머니스트였고 아내 로라는 아름다운 음악가였죠. 이 행복한 커플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만 전쟁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와중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로라. 그녀는 이제 악기 대신에 총을 들고 탱크 위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로라 역의 소피 마르소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20살이 되는 생일을 맞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촬영지인 이스라엘 정부의 나이와 똑같았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개봉이 되었었는데 국내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영화 뽁샤샤 중에서 듣습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get started.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영화 보신 분들 이 장면 잊을 수 없으시죠. 그 마지막 춤 경연대회에서 무대 뒤에서 스콧과 프레니 춤출 때 나오던 노래,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 삽입된 노래, 도리스 데이의 노래로 들으신 Perhaps, Perhaps, Perhaps였습니다. 아, 댄싱 히어로 이 주제곡 그 뭐였죠? Love is in the air. 그리고 Time after time, Perhaps, Perhaps, Perhaps. 신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댄싱 히어로 보고서는 감동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윤홍식 씨. 음악 들을 시간도 없어서 거의 FM 영화음악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듣습니다 하신 윤홍식 씨와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서정혜 씨. 짝꿍 미영이, 미경이, 명주 소영이. 3학년 10 반 모든 학생들 황윤백 선배 선생님과 함께 듣겠다고 하셨죠. 댄싱 히어로 중에 나온 곡 Perhaps, Perhaps, Perhaps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미아 8동의 박선경 씨. 박선경 씨도 영화 댄싱 히어로는 아주 재밌고 감동 깊게 봤는데 앞으로 그 위험한 독신녀 그리고 영화 바톤 핑크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위험한 독신녀는 두 여자 배우의 연기도 참 좋았고 또 구성도 치밀해서 요즘 유행하는 사이코 드릴러 영화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영화죠. 하지만 극장을 그 나오면서 정말 아무와도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친구마저 믿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예전에 저를 감동시켰던 많은 영화들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서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렇게 자꾸 웃고 싶은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영화들이 좀 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화 바톤 핑크를 보시겠다면요. 박선경 씨, 제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 영화 속에 계속 등장하다가 그 마지막까지 남는 상자 있잖아요. 아직 못 보셨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감독은 어떤 의미를 담아놓았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죽은 여주인공의 몸의 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사실 조금 가긴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고민입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는데 보신 분들이 제게 그 답을 알려주시면 저도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리죠. 영화 위험한 독신녀 중에서 이니그마의 노래 듣겠습니다. Suddenly Spot One. 추억의 명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를 모르는 분들 안 계시겠죠? 헤밍웨이가 53살 때인 1953년에 발표한 서사시처럼 아름다운 중편소설이죠.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의 문학을 총결산하는 금자탑이고 또 문학과 인생에 대한 그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소박한 고기잡이 노인의 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대오와 싸워나가는 한 노인으로부터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망망한 바다와 노인, 그리고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주인공인 이 소설은 그 특이한 구성만큼이나 영화로 만들기에 좀 까다로운 소재였어요. 하지만 1958년 존 스타제스 감독은 이 소설의 영화화에 도전해서 촬영팀을 이끌고 쿠바의 코이말만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2개월에 걸쳐서 로케를 감행했을 때 헤밍웨이도 직접 현지로 달려가서 조언을 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배우 스펜서 트레이시가 보여준 그 고독한 늙은 어부의 모습, 그 분위기는요, 어쩌면 철학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해도 될 만큼 아주 깊이 있고 그윽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가는 바다, 그리고 큰 물고기와의 처절한 싸움, 그 싸움을 스크린에 재현한 중국계 명카메라맨 제임스 웡호우의 뛰어난 촬영도 잊을 수 없고요. 특히 작품의 무드를 완벽하게 표현한 드미트리 티옴킨의 음악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 영화 노인과 바다 하면 생각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겨우 잡은 대어를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상어떼와 싸우고 또 싸워서 아주 지칠 때까지 지쳤을 때 노인은 이렇게 독백하지요.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인간은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할 수는 없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 노인에게 인생은 무의미하고 또 허무한 것이지만요. 그는 그 끝없는 내일을 위해서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에게 결코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이 또한 그 망망한 바다에서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하는 한 어부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독백은 더더욱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할 수는 없다. 영화 노인과 바다의 테마곡 듣겠습니다. 슬픔은 어느 별 아래의 테마곡이었습니다. 대전 직가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천사 이상희 씨가 신청곡 보내오신 건데요. 아, 천사 이상희 씨? 아마 슬픔은 어느 별 아래 그 주인공 꼬마가 천사 같은 눈을 갖고 있어서 자신도 천사라고 했나요? 그림엽서 두 장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마치 카드를 읽는 기분이네요. 대전 천사 이상희 씨, 자주 엽서 보내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영화 프라의 봄, 이것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나오는 곡, 비틀즈의 헤이주드를 체코 가수 마르타 쿠비소바가 모국어로 불러드립니다. Hey Jude, so that it flash, 어찌 빨리 오늘부터 딱 한 달 후에 대입학력고사가 있죠. 고3 학생들 그리고 재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무척 착잡하시겠어요. 제 동생도 그중 하나라서 저 역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기분이 남달랐는데요. 한 달, 한 달이면요 여러분 교과서 몇 개를 띄고 또 여러분 나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 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